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과 관련해서 그이께 7일 적도기내공화국 대통령 오비앙르게마 무바소고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. 축전은 김종은 각하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하면서 아울러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아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김종은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.